HUBS. We are in the dark. 법을 바라보는 시선. 이제 어딜 향하나.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발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토파보는 법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법안과 개정안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우리 사회 내의 한 구성원이 법의 공백 속에서 겪는 불편함과 불합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합리적인 사회를 향한 하나의 목소리로 볼 수 있지만 종종 사회 내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발의되고 있는 법안과 사회적인 배경, 더불어 법안이 빚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광주 전남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서 진행된 노태우 대통령의 국가장의 여파로 보입니다. 10월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장법은 전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부 진보 진영과 5.18 관련 단체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반대했지만 유족의 뜻과 국민전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에 근거해 안장될 수 없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노 전 대통령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사명 복권된 만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가보훈처와 법무부는 사명 복권됐다고 해도 기존의 정가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We are in the dark. 우린 이제 어딜 향하나.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내려 멀어진다 해도 그 빛을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전두환 대통령의 장례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국가장 논란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가장에 대한 현재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 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국가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유족 의견을 고려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가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장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씨처럼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장을 못 치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경우 이후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장을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중석 국민의힘 대표는 입법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법제화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어떻게 본인들의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상황이어서 실제 추진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e are in the dark. 우린 이제 어딜 향하나. 오늘 법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장법과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청원, 언론 등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매일 여러 방면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나아가 법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우리는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시선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법을 바라보는 시선.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BS